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월 4일 지금 오전 11시쯤 됐습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종교철학과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난번처럼 저희가 따로따로 멀리 앉아서 지금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매주 옆에서 뵙다가 안 계시니까 허전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음질이 잘 안 좋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빨리 새 게스트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 게스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가요? 아, 네. 애너님이 안 계신 우리 정기팟은 아. 상상을 못하죠. 아, 네. 청취자들이 이미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립이 잘 안 되는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일단. 듣는 이가 없는. 아, 근데, 우리 또 한 분이 잘 듣고 있다고 또 올려주셔가지고. 네. 힘이 되더라고요. 네. 아트락77님. 네, 네. 댓글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이번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아.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하네요. 네. 엿장수님께서, 네. 잊지 않고 또, 댓글을 또, 남겨주셨죠. 그게 또 환영해 주시고. 네. 예. 새신자 환영 그렇죠. 그 담당이신 것 같아요. 네. 장수님께서 우리 게시판을 네. 예, 잘 또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아료바고님께서도 예, 또 글을 네. 남겨주셨죠. 이게 예, 예. 꺼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그렇죠. 또 살려주시고. 네. 네. 간만에 참. 공부 분위기 좋습니다. 중간기 네. 역사 공부 너무 좋습니다. 제2성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제2성전 유대교 성전 맡은 자 네, 분위기가 느껴지는군요.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미 창시 개명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네, 아. 이러다 신사참배로 가겠군요. 아.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름이 뭐 우스 네. 이렇게 끝난다고 네, 약간 네. 그 로마식 이름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 네. 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름들이 난무하는데 족보 정리를 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 아르바니 네. 올려주셨었어요. 제가 네.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뭐 태정 테스트 문단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편파적으로 아니 편파적이지 파편적으로 되게 세세한 얘기를 이렇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역사 공부가 재밌는 것 같더라고. 네. 예, 전체를 막 꿰뚫는 것보다는. 아, 그니까 그 미시사와 예. 거시사의 차이점을 예.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미시사를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아, 나중에 한번 거시사도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네, 공부를 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네, 저희 그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족보 한번 네. 읽고 시작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어쨌든 그 이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 했는지. 네.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가 그러면서 흐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미국 와서 역사 공부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미시사 중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게 좀 한국적인 거시사 관점과는 좀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미시사 관점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뭐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거든요. 네. 이번에 홍준표가 뭐 강연에서 욕한 내용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그 욕을 자기가 많이 해가지고 아니 네. 옛날 무슨 공무원들 앞에 앉혀놓고 강연한 데서 자기 네. 옛날 얘기하면서 그 소개팅 나간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가 물어보더래요. 여기, 여기, 혹시 이런 고등학교 나오셨냐고. 네. 다 안 나왔다고. 네. 하니까, 어떤 고등학교 나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고등학교 나온, 자기 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어서 나가더래요. 아. 명문고가 아니라, 명문고 출신이 아니라고 무시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XXX를 또 만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어. 예, 네, 거기서 뭐, 숫자 욕을 한 것 같아요. 숫자와 연도 욕을 한 것 같아요. 자질이 없지 않아요. 18회 동안. 그렇죠. 여자.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여자를 또 만났대요, 나중에.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트라우마. 그러네. 무시당했던 그 트라우마. 예. 그런 그 열등감이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렇죠. 예.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거죠. 뭐 어떤 인물들이든 간에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성품이 다 있기 때문에 미시사를 보다 보면 그놈이 고놈이고 고놈이 고놈이다. 다른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뭐 대선이 불과 이제 네. 뭐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주일도 아니죠. 한 5일, 6일 네,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한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른당에서 또 12명이 나가기도 하고. 예. 아 예. 다시 또 복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에 뭐 몇 명은 또 복당을. 장재원이랑 황영철이. 장재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장재원 근데 예. 복당까지는 아닌데 지금 무소속으로 아마. 아, 복당?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재원이랑 황영철. 황영철은 복당을 했고요. 네. 네. 아. 장재원은 나간 상태인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뭐,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약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점은, 그, 홍준표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점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치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겪었던 트럼프의 당선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것과 네. 비슷하게 예. 물론 뭐 홍준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가 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코스프레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막말 계속 하고 우리나라의 대중을 민심을 민중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먹혔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리란 법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안 먹힙니다 이제 미국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이 훨씬 이 지금 정치 참여도가 높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0대 선거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기대가 되죠. 네. 지금 사전 투표율도 뭐 엄청나게 뭐 10몇 퍼센트 어제 몇 퍼센트라고 하던데 한 5%라고 했나? 네. 10. 예. 네. 사전 투표 열 11%인가 뭐 그랬어요 어제 어제 시작했는데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사전 투표 20% 넘을 때 첫날 사전 투표 11.7% 예. 그리고 대선 투표율 80%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투표율이 저조했고 호남은 네. 높았다 이런 것만 봐도 네. 뭐 지금 대세는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지난 주 중에 또 네. 저희는 제 아내랑 같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했죠. 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고 네. 근데 한 가지 좀 그 투표소에서 네. 이렇게 보면서 약간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투표소에 그 주변에. 네, 이 동네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오기는 많이 오셨는데 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네. 그 본인이 이제 오시기 전 한 30년 전에 그 기억들을 네, 꺼내놓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박정희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지나가다가 이제 흘려서 네. 이렇게 넘어서 들었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아니 뭐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뭐 어르신들은 다 아주 친박인데 그래도 LA에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꽤 많이 있어요. 그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염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며칠 후면 다 결과는 나올 것이고. 네, 그렇죠. 그 좋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사실 네.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죠. 만남을 그 이후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이어져서 이제 우리 팟캐스트가 시작이 되었고, 예.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대선까지 쭉 기억을 떠올려 볼 때, 네. 이 참 경량의 이 한국사, 예. 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 희망을 가져도 나쁘지 않은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희망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네. 새로운 부목사를 뽑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옆에서 같이 하고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슈퍼맨을 찾는 거예요. 이 메시아 대망론. 아니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도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바램들을 다 쏟아 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네. 이게 이제 이건 팩트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네. 네. 근데 우리의 그 한국 상황을 또 봤을 때 네. 그런 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걸고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메시아론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웅을 바라는 그런 심리를 우리 좀 자제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그 이 유대인들 제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는 반란이 실패하는 이유가 메시아니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네. 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걸어서. 근데 이제 예수님도 메시아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민중이 다 각자 한 사람들이 다 메시아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는 게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시아니즘을 극복한 게 사실 기독교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기독교가 또 메시아니즘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주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네.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죠. 네. 네. 나는 가만히 있고. 담임 목사 대망론. 그렇죠. 예. 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쵸? 뭔가 실수가 생기거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실망하고 네. 교회를 떠나게 그렇죠. 되는.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독교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성령의 의미가 바로 메시아주의를 극복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잘 어울리고 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또 있었던 일 중에 범기독교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니까요. 그 기독자유당, 우리 기독자유당 얘기 많이 했었죠. 네. 네. 네. 그 기독을 빼야 된다. 그냥 자유당 해라. 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5월 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독자유당과 범기독교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 이 전광훈 목사 누구죠? 그 빤스 목사로 목사. 유명한 네, 네. 그분이죠. 네. 전광훈 목사와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변호사 이 사람이 함께 했다. 두 사람은 홍 후보가 동성애를 막아낼 후보이며 유일하게 기독교 요청을 들어줬다며 지켜세웠다. 논란은 기독자유당이 범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범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이다. 기독자유당은 한기총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등 범기독교계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가 함께한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기독교계가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제 화답을 했다. 네. 근데 한기총이랑 한교연은 아니라고 또 나중에 입장을 밝혔대요. 네, 그래서 네. 선을 그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선을 긋고 나서 다른 교계 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윤실이 5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기독교 단어 사용을 지적했다. 기윤실은 지지선언을 하는 몇몇 목사 개인일 뿐이다. 최근 잠잠하던 기독교계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도 다시 시작되고 있어 우려된다. 대성회 금식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암시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네. 그리고 2017 정의평화기독교 대선행동, 줄여서 대선행동이라고 한대요. 이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자유당의 홍준표 지지선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박득훈 상임대표가 누가 기독자유당의 기독교를 대표할 권한을 주었는가?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과 닮았다. 기독교 전체가 함께 발표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네. 그래서 대선 행동은 범기독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신앙인들을 휘어잡아 대선 전국에 이용하려는 타락한 성직자 집단을 기독교 대선 운동의 이름으로 세상에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이야기하시고, 뭐, 청어람의 뭐, 양희송 대표도 이제 기독자유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SNS에서는 내가 범 기독교다 라는 해시태그이 또 예, 퍼지고 있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예. 네. 그, 그런 반면에 또 개신교 목회자 3,000명이 1번 후보 지지 선언문을 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72편 7절 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저 달이 다 닳도록.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선언 표현이네요. 네. 네. 선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어쨌든. 네. 기독교 목회자 3천인은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뭐 범 기독교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목회자들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몇 명인지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말에 있어서, 언행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범기독교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사용하시는지. 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범기독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예훼손에 사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고소감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촐하게 3,000명 모아서 서명 받고, 한 지지 선언문도 범기독교라는 단어를 감히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이 누가 이 사람들한테 범기독교, 기독교를 대표할 권한을 주었는가?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죠. 네. 그 저기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예, 후기 식민주의 학자 중에 대표격인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판 옵티컬 비전 오브 도미네이션이라는 걸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시야적인 예. 그 지배의 시선이라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그 지금 기독자유당은 그런 자신들이 그범 기독교를 지배한다고. 데피니션을 만들 수 있는 예, 정의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배의 논리인 것이죠. 예. 그 지배의 논리를 가지고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전혀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 앞으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진짜 시편 72편 7절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그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정말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확하게 인용을 한 거였어요.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예, 헐. 저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달이 닿을 때까지. 네. 좋습니다. 그 시적인 표현을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 뭐또 다른 이야기 할거 있을까요? 없는데요. 예,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오늘 중간기로 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안티파터라는 인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원전 57년부터 3년 동안 세 번의 반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가비니우스라는 로마인이 시리아의 집정관으로 온 이후에 세 번의 반란이 있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카비 왕조의 후예들인 거예요. 아리스토 블루스라는 인물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하스모니우스, 이 둘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란은 알렉산더 하스모니우스가 일으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 블루스가 직접 일으켰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알렉산더 하스모니우스, 그 아들이 또한번 일으켰다가 다 완패했다는 거죠. 다 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이제 로마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비우스가 이제 집정관을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집정관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새롭게 시리아의 집정관으로 부임을 한 사람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에요. 크라수스. 크라스스. 네. 예, 크라스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네네. 시리아, 이 동쪽 땅, 시리아에 이제 오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이 충만했던 사람. 그렇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54년이죠. 기원전 54년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시리아의 집정관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짱이 왔다, 새로운 집정관이 왔다 이 소식을 듣고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네. 유대인들. 네. 세계 곳곳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전에 성전 세를 내죠. 그렇죠. 성전에 네. 다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는 이유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크라수스를. 뇌물이죠. 뇌물. 말하자면 로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로마 집정관을 큰 돈을 모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정관을 오자마자 유대인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돈과 보물들을 엄청나게 보내요. 그래서 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오자마자 크라소스는 부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는 아니었겠죠. 민중들은 성전에 돈을 보낼 수가 없죠. 성전 세를 내는 사람들은 민중들은 아니죠.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안티파터나 힐카누스. 힐카누스가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예. 네. 안티파터는 그 뒤에 있는 순실이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이랑 동급이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돈을 잔뜩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네. 그렇죠. 재벌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네. 재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돈 세탁하는 곳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돈세탁을 네. 한 다음에 그걸 네. 이제 뇌물로 그거를 이제 썼다. 그렇죠. 네,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죠. 네, 네, 네. 아주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네. 요세푸스가 인용한 스트라보라는 사람에 따르면 네. 유대인들은 어디에 정착하든지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했대요. 어디에 정착하든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네. 알렉산드리온이 이제 처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알렉산드리온 성에서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또 네.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와 함께 포로로 붙잡힌 아들들을 그 구해내는 아리스토블루스도 구해내고 네. 또 아들들도 구해내고 네. 네.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여자도 굉장히 뛰어난 그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든지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네. 그래서 단순한 친로마파, 친일파와 똑같은 거죠. 친로마파 네, 이상의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예루살렘은 큰 돈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또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재벌들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돈은 예루살렘의 지배층과 또 예루살렘의 민중을 구별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네.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아닌 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수에 있어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는 많았어요. 네. 뭐 디아스포라는 뭐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본토인들이 더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예, 정치적 영향력은 더 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거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막 보내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정부에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돈이 이런 있는 상황, 곳에 또 힘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예. 또 보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행정과 또 문화,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또 보면은, 일단은,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사이러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보내주거든요.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그렇죠. 바벨로니아 제국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야, 집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안 가요. 예, 많이들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거기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았었던 얘기고,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이집트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민자들인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민자들. 예, 그리고 그 이집트가 살기 좋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간 거죠. 나중에 가서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잘 정착을 한또 디아스포라인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디아스포라인들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죠. 중요성이 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리스에부터 뭐 북아프리카, 뭐 소아시아, 또 로마 제국 전역, 그리스 지역 전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 자신의 자리를 잘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참 어쨌든 보면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미국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의 힘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돈 앞에서는 깜빡 죽는다.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시저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잖아요. 시저가 거의 뭐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시저가 유대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요. 뭐 세금도 안 거둬요, 유대인들한테.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황제 승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하네요. 엄청난 특혜를 줘요. 저기, 법인세 인하해주고, 그렇죠. 대기업한테. 근데 다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시저가 이렇게 껌뻑 죽을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잘해주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하나예요. 돈입니다. 돈을 막 보따리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오케이, 너희들은 다 열어, 이렇게 한 거죠. 또그 영향력이 또 있겠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또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너 같은 거 보면은 유대인이 지배받고 있는데 왕자 노릇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배너가 처음에. 그래서 그게 다 사실은 그런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의 동등한 지위를 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인정받으면서 살수 있었군요. 그래서 이 사바사바와 이 뇌물 이런 게 아주 아주 특화가 돼 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의 능력 이런 거일 그렇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왕, 알렉스 뭐였죠?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알렉산 아니 아니 알렉스 그렇죠. 알렉산드라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 이렇게 그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유대인들이 그런 협상의 대가들이 네. 아닌가. 돈 버는 재주가 있었고,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벌었고, 또 돈으로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아, 것이죠. 그쵸. 뭐 유대인 지금 폄하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그 네. 그 전혀 연고도 없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촉박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이겨내고 이렇게 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민족성 이걸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그 이면에 숨은 예, 또 안 네. 좋은 면을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이 새롭게 시리아의 집정관으로 부임한 크라수스. 근데 그 크라수스가 오자마자 또 이 페르시아 파티아라고 합니다. 파티아 옛 페르시아고 이 당시에는 이제 파티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티아인들한테 카르헤라는 곳에서 기원전 53년에 전쟁을 해서 패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 패했기 때문에 지방에 거하는 프롤레타리아 유대인들, 민중으로서의 유대인들이 네. 이제 또다시 로마에 대한 저항의 불씨가 또 타오르는 거죠. 예. 이게 항상 불만 계급은 불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 민중들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집정관이 기가 꺾이니까 저항의 불씨가 다시 활발 타오른 거죠. 네. 그런데 훗날 시저를 암살한 카시우스 롱기누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저항을 이제 제지하러 온 거죠. 네. 그리고 안티파터 우리 순실이가 또 이 카시우스 롱기누스한테 또 가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초전에 다 박살해라. 봐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초전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 시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시절 암살한 카시우스 롱기누스 이 사람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또 등장을 하고요. 또 반란군의 대장. 그래서 이 반란군의 대장인 페이톨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요. 네. 죽고 이때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 3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의 상당한 그 부분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재벌들, 뭐 부자들 아무 관계 없죠. 예, 네, 그냥 민중들만 예, 네,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 네, 그렇죠. 고생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안티파터, 순실이 안티파터와 로마의 기마 계급,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네. 기마 계급이 이 로마의 지배 계급이다. 이 안티파터와 로마의 기마 계급이 원하던 그 안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수가 3만 명 줄어들게 된 셈인 거죠. 네, 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 되고요. 또 시저와 폼페이라는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이 사람들 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예, 로마 안에서 시빌 워죠. 그렇죠. 그래서 시저와 네. 폼페이 사이에서 내전이 기원전 49년에 일어납니다. 네. 한 4년 후에 이제 실세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실세들끼리. 근데 안티파터 우리 순실이 안티파터와 우리 대제사장 히르카누스는 네. 줄을 잘못 써요. 폼페이 편을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폼페이 편을 들어요. 네. 그래서 폼페이도 상당한 유력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저는 이 잡아뒀던 아리스토블루스 우리 또 아리스토블루스를 놓아줍니다. 이 아,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히카누스랑 형제 관계인데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를 놓아주고 아, EJ 전법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가 유대로 돌아가서 안티파터를 비롯한 폼페이를 지원하는 세력이랑 싸우도록 하는 거죠. 네. EJ. 정확하죠. 네. EJ죠. 네. 그래서 시저가 전략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왔어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의기양양하게 와서 안티파터 또 히르카누스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 왔는데 네. 이 안티파터의 이 놀라운 놀라운 그 능력으로 아리스토블레스는 오자마자 독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하스모네우스, 우리 이 아주 용맹스러운 알렉산더 하스모네우스는 잡혀서 드디어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폼페이를 지원하는 우리 안티파터와 힐카누스가 이기는 것 같았죠. 유대 땅에서는. 그런데 폼페이는 기원전 48년에 1년 후에 파르살러스에서 파르살러스라는 곳에서 패배하고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톨레미 12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저가 폼페이를 쫓아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의 또 민중들이 모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장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반란에 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시저가. 어쨌든 안티파트는 또 이런 좋은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예요. 아, 시저한테 대들었다가 이제 힘들 뻔했는데 시저한테 붙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대제사장 힐카누스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고향을 향한 어떤 이런 충성심이 그리움이, 있죠.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다시 말해서 우리 박근혜가 하는 말은 또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히카노스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이제 한마디 하면 또 들으니까, 히카노스를 통해서 안티파터는 이집트와 모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저를 지원하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한 안티파터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직접 이끌고 가서 시저에게 어떤 특별한 동정심도 없었던 레온토폴리스의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시저의 편을 들게 만듭니다. 레온토폴리스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또 성전을 만들어요. 그게 레온토폴리스예요.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레온토폴리스인데, 그 레온토폴리스에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시저의 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티파트가. 그러니까 안티파트가 얼마나 이게 뛰어난 이 설득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그 레온토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친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아니요. 동등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레온토폴리스는 그래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랬군요. 뭘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주종 관계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군요. 와서, 그러니까 일단 시저한테는 뭐 어떤 그런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시저를 편을 들게 한 거죠. 그랬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안티파트는 이 시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좋은 관계를 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저는 안티파터와 히르카누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작전이 성공했네요. 성공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히카누스가 유대인의 리더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은 시저 치하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된 거예요. 안티파터의 활약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힐카누스는 이전에 집정관이었던 가비니우스가 민족장이라는 지위를 빼앗아가거든요. 근데 그 지위를 되찾게 돼요. 그래서 민족장, 에스나크라고 하는 민족장의 지위를 되찾게 돼요. 그리고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네가 유대인, 대표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유대인들의 짱이다, 이렇게 시저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의 친구라는 직함도 얻게 됩니다. 이게 직함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들의 친구다. 우리가 인정하는 친로마파다,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이두 직, 대표적인 콜라보레이터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친구라는 직함이 굉장히 좋은 직함인데, 이두 직위 모두 이 민족장이나 로마인들의 친구라는 직위 모두 자식에게 상속 가능한 직이었습니다. 아, 네, 이게 뭐라고? 예.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그치게 이게 뭐 왕위를 물려주듯이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직이라는 거죠. 네, 그냥 그리고, 대대로 해먹을 나,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로마는, 심지어, 퀼카누스가 나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민족장보다 더 높은 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 정도로 퀼카누스는 유대 땅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실하게 안티파토의 활약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좀더 할까요?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좀 전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을 때그 네.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아, 여러 예. 나라 말로 써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유대인의 왕. 예, 반면에 이제 힐가누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유대인의 네. 왕, 이렇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렇죠. 예, 로마로부터 예. 인정을 받은. 그렇죠. 그게 약간 대비되면서, 예,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아버지로서, 정말, 신분도, 뭐,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도, 이두메인이고, 여러모로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주변 상황들을 너무 잘 분석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때 참이 조조처럼 난세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이 인물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강대국사에 껴서 또 윗분들이 막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지금 최적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시저를 맞서서 싸우다가 시저 편에 또 찰싹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이 다가 아니에요. 시저가 죽잖아요. 네. 시저가 죽고 이제 또 그들끼리 또 시비 워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또잘 처신을 하는 거야. 그렇군요. 안티파터뿐만이 아니고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도 잘 처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저의 아들이 양아들이죠. 시저의 양아들 우리 옥타비아누스 어거스투스라고 하죠. 어거스투스가 또 실세가 됐을 때 뻘짓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어거스투스 편으로 싹 가는 헤롯의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뭐라고 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세술, 이거를 처세술이죠, 처세술. 나쁘게 보면 이제 권모술수에 능한 것이고, 그렇죠, 권모술수의 대마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좋게 말하면 이제 처세술의 달인이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판세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네, 그거를 맞아요. 즉각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아무튼, 사람이 이제 난세에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네네.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면서 이런 상황 판단 능력과 또 결단력이 참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안티파터를 좀 마치고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아, 이제 헤롯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네. 네,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인가요? 그렇죠. 헤롯 네.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 그렇죠. 네, 네. 헤롯의 아버지. 예.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예, 점점, 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 재밌어요. 오늘 네.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또 생활의 모습, 예,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 또 독립의 의지, 예,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트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의 그렇죠. 삶을 어떻게 연장할까? 네,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자신만의 네. 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바른정당 나와서 구세누리당으로 네. 돌아간 의원들 생각도 나고 네, 네. 또 그 지금 우리나라가 뭐 너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이제에 대한 반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 뭐 법을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내용이 지금 여태까지는 힐카누스까지는 지금 하즈모니안 왕조거든요. 네, 네.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 네. 마카비 왕조가 계속되면서 그 군주제가 아직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여전히 군주제로서 어떤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시리아의 집정관의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뭐 이렇게 민족장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한 군주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이 헤롯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까지. 그렇죠. 그리고 네. 헤롯 대왕 이후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자손, 헤롯의 아들 네. 를 믿지를 못해요. 아켈라우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켈라우스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헤롯이 죽으면서 나라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와 비슷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네 군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켈라우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가 네 군데로 나뉘어지면서 그 이제 어떤 군주제는 약간 희석이 이제 그 명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군주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네. 이제는 이 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된 거죠. 사두개인들과 또 그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네. 이 둘이 지배하는 사내들은 공회. 그렇죠. 공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헌이 된 거예요. 개헌이. 한마디로. 그렇죠. 네. 대통령제에서, 의회 정치로 바뀌어진 거죠. 네. 예, 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을 알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민중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재벌들이 옛날에는 군주제가 편리했던 거예요. 한 사람만 족치면 된다. 그렇죠. 네. 한 사람한테만 공을 들이면 돈을 계속해서 똑같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자부심, 또 유대인이라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 문화적인 정체성이 되게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대표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이제 떠오르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네. 사내들인 공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면서도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대표하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룹으로 선택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힘을 갖게 된다. 그렇죠. 군주제를 버리고 개헌해서 의회정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인 자부심이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고양되었던 그런 때다라고 네. 보실 수 있어요. 그 네. 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군주제를 버리고 이런 의회제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흥미롭습니다. 예. 또 다음 주가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 안티파스를 죽이고 우리 다시 또 헤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네. 아, 우리 에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늘 많이 배웁니다. 네, 아니.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예,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5일, 6일 후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해 보면서 예.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 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날이 왔을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